조선에서 철새 보호구들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서식지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국가에서는 주요 철새 보호구들과 서식지들을 조사 평가하여 철새 서식지들의 순위를 정했습니다.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에서는 문덕 철새 관측소를 설립하고 국토환경보호성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과 협력하여 선진적인 서식지 회복 기술들을 도입하는 등 철새 보호와 그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은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철새들의 주요한 이동 경로, 도중 머무름 장소로 되고 있습니다.